I like New York in June. How about you? I like a Gershwin tune. How about you? I love a fireside when the storm is due. I like potato chips, moonlight, motor trips. How about you? I'm mad about good books. Can't get my fill. And Franklin Roosevelt's looks give me a thrill. Holding hands in a movie show when all the lights are low. 영화 피셔킹 중에서 How About You, 해리 뉴슨의 느긋한 음성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하루 앞두고 굉장히 초조한 분들 많으시죠? 뭐 기말고사도 그렇지만요. 고입 선발고사,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시험 보시는 분들 많죠. 서울 노원구 공릉이동의 김민영 학생도 바로 기말고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요. 서울 사대부고 1학년 8반 친구들에게 꼭 잘 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이텔의 범준이 학생도 양정의 친구들 그리고 최서윤님 모두 시험 잘 치라고 하셨고요. 어느 분들이든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경준 학생 그리고 전경준 학생 박호성 씨는 대학 기말고사 끝났다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얄미울 것 같은데 그리고 전영민 학생도 고입 선발고사 보신다 그랬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대구 서구 원대 3가에서 형진이의 예쁜 세영이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연합고사 치르니 꼭 잘 보라는 말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서울 마포구 도화이동의 이송희 학생, 서대문구 홍문삼동의 인경 학생 전부 시험 잘 치십시오. 자,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No,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Darling, stand by me. Won't you stand by me? If you're in need, won't you stand, stand by me? And if the sky you look upon should ever crumble and fall, and the mountains should fall to the sea, do I won't be afraid. No,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Darling, stand by me. Won't you stand by me? If you're in need, won't you stand, stand by me? 영화 얼반 카우보이에 삽입된 Stand By Me, 미키 길리의 노래로 삽입됐습니다. 자,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오른 영화, 지난주에 78년도까지 소개해드렸죠. 79년, 이해에는 10위권 안에 든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요. 78년에는 4편의 영화가 그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올랐고, 또 우연히도 모두 음악 위주 영화라는 말씀드렸죠. 80년에도 그렇습니다. 음악 영화가 다시 득세하는데요. 영화 FM의 제작자인 어빙 에이조프가 제작을 맡고, 차이나 신드롬의 제임스 브리지스가 감독을 맡은 도시의 카우보이, 어빈 카우보이가 그 첫 번째 영화입니다. 좀 전에 음악 들으셨죠? 이 영화는 내용도 그런대로 비중이 있으면서 그 배경에 깔린 삽입된 음악들이 한창 인기 있는 락앤롤 넘버였어요. 그래서 더욱 성공을 거둔 그런 이유가 됐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또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성공에 큰 그 도움을 줬습니다. 바로 존 트라볼타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그는 토요일 밤의 열기, 그리즈에 이어서 이 도시의 카우보이까지 세 편 내리 흥행 성공을 거두게 만들므로써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존 트라볼타가 출연해야 흥행에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함께 공연한 배우는 데브라 윙거 그리고 백드래프트의 스콧 글렌이었고요. 앨범 차트로 이 영화는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텍사스 파사데나의 처음 온 노동자 존 트라볼타가 길리스라는 그 시골풍에 조금 싸구려 술집에 들락거리면서 점차 그 남성적인 분위기에 빠져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면 이글스의 라인 아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인 아이즈는 싱글 차트로 2위까지 올랐죠. 또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미키 길리의 Stand By Me 이 곡은 싱글로 22위까지 올랐고요. 조 월시의 All Night Long 이 곡은 19위까지 올랐습니다. 세 곡이나 싱글 차트에 오른 정말 명반이라고 할까요? 이해에는요. 또 Fame 그 유명한 Fame이 이해 나왔는데요.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을 연출했던 음악 영화의 귀재라고 할 수 있죠. 알란 파커 감독이 이 영화도 연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뉴욕의 예술학교를 무대로 해서 명성을 향해서 매진하는 아주 개성 있는 8명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4년간의 학창생활을 통해서 청춘의 사랑과 고뇌, 좌절과 반항, 영광, 실망 이런 젊은 시절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감동을 일으켜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린 카라의 출세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음악은 마이클 고어가 맡아서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아이린 카라의 Fame은 싱글로 4위까지 올랐고요. 이 앨범은 80년도 앨범 차트 7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아이린 카라의 노래 들어보죠. Fame. We'll be right back. 영남대 기독교 서클 SFG22기 동기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포항의 박봉렬 씨. 대학에서의 첫 번째 겨울방학도요.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임 잘 들으셨죠? 아이린 카라의 음성이었습니다. 80년도에는 이 밖에도 두 편의 음악 영화가 더 있었는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주연한 제나두와 닐 다이아몬드가 주연한 제즈 싱어. 각각 앨범 차트로 4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나두는 올리비아 뉴튼 존이 자신의 그 분위기 그대로 나왔죠. 요정으로 출연했는데요. 함께 출연한 배우는 왕년의 춤의 명수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파리의 아메리카인 이런 뮤지컬에서 정말 스케이트 타듯이 아주 유연한 춤솜씨를 선보였던 진 캐리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매직이 싱글로 1위까지 올랐고요. 제나두는 싱글 8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운드트랙 앨범 A면은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가 실려있고요. B면에는 Electric Light Orchestra, ELO가 각각 그들의 노래를 제각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 싱어, 리차드 프레이저가 감독하고 닐 다이아몬드, 로렌스 올리비에, 루시 아네스가 공연한 이 영화는 세 번째로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927년 알 존슨이 출연했었고요. 1952년에는 네니 토마스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무대만 현대로 옮겨서 닐 다이아몬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닐 다이아몬드가 여기서 처음으로 연기를 할걸요. 여기에서는 Love on the Rocks, Hello Again, America 같은 노래들이 히트했죠. 자, 그러면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나두 중에서 ELO의 리더인 제프린이 작곡한 제나두,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로 들어보고요. 이어서 재즈 싱어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가 부르는 아메리카입니다. 두 곡 들으시죠. 오픈 your eyes and see. wandering far without a home, but not without a star. Free, only one would be free. We huddle close and hang on to a dream. On the boats and on the planes, they come into America, never looking back again. They come into America, home. Don't it seem so far away? We're traveling light today, in the eye of the storm. In the eye of the storm, home to a new and a shiny place. Make our bed and we'll say our grace. Freedom's light burning warm. Freedom's light burning warm. Everywhere around the world, they come into America. Every time that flag's unfurled, they come into America. Got a dream to take them there. They come into America. Got a dream they come to share. They come into America. Of thee, today. Sweet land of liberty, today. Of thee I sing, today. Of thee I sing, today. 재즈 싱어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아메리카였습니다. FM 영화음악,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오른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 중에서 Call Me, 블론디의 노래였습니다. 아유, 감기 무량한데요. 중학교 1, 2학년 때 생각이 나네요. 대명중학교 1학년에 계시는 함성철 학생은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한참 들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입을 한다 못한다 한참 공방을 벌이다가 5년 만에, 그러니까 85년에 빛을 본 아메리칸 지골로, 이 영화도 이 80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영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제목을 아메리칸 플레이보이로 둔갑을 시켜서 상영이 됐었는데요. 캣피플의 폴 슈레이더가 감독을 했습니다. 리차드 기어와 로렌 허튼이 출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음악이 아주 유행했어요. 조르지오 모로더의 음악. 특히 좀 전에 들으신 블론디의 Call Me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었죠. 80년대 아주 인기 있는 영화 음악이었는데 앨범 차트로는 7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80년도 영화 Empire Strikes Back, 제국의 역습인데요.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이죠. 1편에 나왔던 해리슨 포드와 마크 해밀, 캐리 피셔가 그대로 2편에서도 출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편과 3편은 들어왔지만 이 2편은 소개되지 않았죠. 이 영화에 출연했던 캐리 피셔는 당시에 폴 사이먼의 부인이었는데요. 오 마이 파파의 에디 피셔, 또 태미의 데빌 레이놀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부모의 대를 이은 배우죠. 폴 사이먼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바람에 집도 자주 비우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후에 이혼을 했답니다. 자, 이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시리즈는 존 윌리엄스가 계속해서 음악을 맡았는데요. 존 윌리엄스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심포니 사운드라는 이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앨범 차트로 4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제국의 역습, 스타워즈 시리즈의 2편 중에서 Imperial March, 제국의 행진 들어보죠. 영화 스타워즈 2편 제국의 역습 중에서 Imperial March였습니다. FM 영화음악 매주 월요일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0위 안에 든 사운드트랙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81년으로 넘어갑니다. 81년 이 해에 10위 안에 오른 두 편의 영화 중에서 한 편은 Endless Love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독한 프랑코 제페렐리가 연출을 했는데요. 보룩스 일지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한창 화제에 오른 작품이죠. 뭐 세계의 미인이다 이렇게까지 추앙을 받았었는데 그 여배우의 아름다움과 주옥같은 주제가가 한데 조화를 이뤄낸 10대의 사랑을 그린 달콤한 청춘 멜로드라마입니다. 음악은 조나단 튜닉이 맡았는데요.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츠가 듀엣으로 부른 주제가 Endless Love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연속해서 9주간이나 정상을 차지해서 굉장히 히트를 기록했죠. 그리고 또 이 노래가 나온 뒤부터는 정상급 남녀 솔로 가수가 듀엣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입을 한 대 모으는 것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한 획을 그은 노래였는데요. 81년도 그 앨범 차트에는 이 영화가 9위에 올랐습니다. Endless Love 중에서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입니다. Endless Love. 친구 상하기와 하나가 다시 진정한 친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형주 씨의 마음, 그리고 같은 양씨성을 가진 분을 좋아하게 되신 양옥렬 씨의 마음을 함께 띄워 보내드렸는데요.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였습니다. 자, 81년도 영화 또 한 편이 있습니다. 반젤리스의 전자음악이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룬 Chariots of Fire, 바로 불의 전차인데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81년 10월 17일 앨범 차트에 오른 뒤에 4주간 1위를 차지한 앨범인데요. 또 그 테마곡은 80년대의 연주곡으로는 유일하게 정상을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국의 두 명의 육상 선수의 얘기를 다큐멘터리의 거장으로 불리죠. 휴 허드슨이 연출을 한 스포츠 영화입니다. 영화도 스케일이 큰 편이지만 거기에 음악이 한층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바로 반젤리스의 음악인데요. 반젤리스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그리스 영화음악의 대가인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영향을 받아서 76년 프레드릭 로지프의 영화 오페라 세베이지부터 영화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음악을 맡은 지 5년 만에 아카데미에서 작곡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는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실종, 리들리 스캇의 브레이드 러너, 149의 콜럼버스, 또 최근에 로만 폴란스키의 미터문에서도 음악을 다뤘습니다. 불의 전차 중에서 반젤리스의 음악 들어보죠. 메인 타이틀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영화 불의 전차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광주 서구 전월동의 신월동인가요? 이영재 씨. 애인 없는 자의 뒷모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어떤 뭐랄까요? 자전적 수필 같은 것을 원고지 가득히 저에게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나이가 서른이시라는 이영재 씨의 이 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영재 씨에게는 조금 얄미울 것 같아요. 이 소년 소녀의 사랑. 다니엘과 멜로디라는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영화 있죠. 작은 사랑의 멜로디 중에서 비지스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근종 씨 친구 용구 생일 축하해 오셨죠. 민철호 씨는 과친구 최연옥 씨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자, 생일 축하곡으로도 적당할 것 같은데요. 멜로디 페어 들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서정은임이었어요. 편한 밤 되십시오. Running race, but they shouldn't show it.